날 위해 울지 말아요. 날 위해 슬퍼 말아요. 그렇게 바라보지 말아요. 비밀을 잃어버린 그 표정. 날 사랑하지 말아요. 너무 늦은 얘기잖아요. 애타게 기다리지 말아요. 사랑은 이제 내게 남아있지 않아.